Narration. Please listen. 가족 사진. 우리 집은 식구가 많습니다. 할머니, 아버지, 어머니, 누나, 형, 남동생, 그리고 나 모두 7명입니다. 할아버지께서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. 여기 우리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. 이 가족 사진은 작년 할머니 생신 때 찍은 사진입니다. 사진 앞줄 가운데 계신 분이 할머니십니다.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십니다. 그렇지만 아주 건강하십니다. 할머니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. 사진 뒷줄에 키가 크고 안경을 낀 사람은 우리 형입니다. 형은 대학원에 다닙니다. 저는 대학교 4학년입니다. 까만 야구 모자를 쓴 남자는 제 남동생입니다. 남동생은 지금 고등학교에 다닙니다. 내년에 대학생이 됩니다. 사진 뒷줄에 머리가 긴 여자는 우리 누나입니다. 누나는 지난 봄에 결혼해서 지금은 미국 동부에서 살고 있습니다. 우리 집은 식구가 많습니다. 할머니, 아버지, 어머니, 누나, 형, 남동생, 그리고 나 모두 7명입니다. 할아버지께서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. 여기 우리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. 이 가족 사진은 작년 할머니 생신 때 찍은 사진입니다. 사진 앞줄 가운데 계신 분이 할머니십니다.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십니다. 그렇지만 아주 건강하십니다. 할머니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. 사진 뒷줄에 키가 크고 안경을 낀 사람은 우리 형입니다. 형은 대학원에 다닙니다. 저는 대학교 4학년입니다. 까만 야구 모자를 쓴 남자는 제 남동생입니다. 남동생은 지금 고등학교에 다닙니다. 내년에 대학생이 됩니다. 사진 뒷줄에 머리가 긴 여자는 우리 누나입니다. 누나는 지난 봄에 결혼해서 지금은 미국 동부에서 살고 있습니다.